내놔 긴장했다 급한대자 We are bulletproof We are bulletproof Bulletproof 이름은 정구 스킬은 정구 학교 대신 연습실에서 밤새워 춤을 추고 노래 불러내 너희가 놀 때 난 꿈을 집도 하며 잠을 참아가며 매일 밤새 볼펜을 잡네 아침에 가뜨는 뒤에 난 눈을 감네 이젠 다 때와서 반은 반대 속에서 삐부셔버린 나의 한계 그 반에 재수족해 회사에 컨택된 속칭 너를 모텔에 팔아당한 너에게를 팔아낸 타이틀을 사실 Everywhere I go Everything I do 나 보여줄게 칼을 갈아왔던 만큼 날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 이젠 Oh oh oh oh oh oh We shout it out We are bulletproof. We are bulletproof. Bulletproof. Profile. 아직 아무것도 없지. 연습 연습 and rap 해. Yeah, I don't know. That's nothing. Go me though. 하지만 이제 필요 없어졌지. 난 아직도 I'm natural. 난 major. 부끄럽게 속여. Rap monster. 말처럼 꿈을 같이 무슨 비트든 간에 난 싹 집어 삼켜. 진실한 이름 값 얘들아 이리 와 이리 봐. 난 아이돌의 반전. 하하. 무신분이 형들은 불가능하다 해지 boy 똑똑히 바이오를 탔어버려 마치 표치고 안 파서 다 이제 대리 boy Everywhere I go Everything I do 나 보여줄게 칼을 갈아왔던 만큼 날 무시하던 많은 사람들 이젠 oh oh oh oh oh oh We shout it out Yeah.